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김건일 작곡인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이 노래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자기 생활의 전부로, 목숨보다 귀중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더욱 빛내어가려는 우리민들의 철의 신념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노리며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요람, 행복의 터전이라는 것을 긍지높이 터치고 있습니다. 미네림 대조로 된 선율은 간결한 구조 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환희적인 정서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삶과 조국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석천 작사, 리경은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이 노래는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초락적으로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지난날 일제기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순환의 비운 속에서 상같이 개만도 못한 식민지 너에 망국노예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날 이 세상 가장 전원 높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을 떠나서 오문이 저국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주체적 인생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줍니다.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 사상적 내용은 사색적이면서도 근엄하며 율종적인 선율에 의해서 훌륭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분 형식으로 된 선율은 8분의 12박자로서 도소조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초락적인 시 형상과 풍만한 선율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준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 속에서 논리 풀이워지고 있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밤하늘 아래 준호만 이 길을 오예 불구름 덮인 천선길에서 이 심장 말해주리 나에겐 조국이 있다고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옴하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의 용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단결된 우리민의 옥센기상을 행진곡조로 형상했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려리어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 언어로 힘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흉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 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민의 혁명적 기상을 생동한 합곡으로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덕창곡으로도 형상되고 합창곡으로도 형상되어 우리민들 속에서 널리 풀이워지고 있습니다. 꽃바다를 설레이네 하나의 마음.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